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남조선 조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바마의 히로시마 행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과거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강제징병과 강제징용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언급하면서 오바마가 조선인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